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125일 이렇게 1949일을 지내온 금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고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오랜만이죠. 완전 오랜만이죠. 5월 10일에 아직 43편을 녹음하고 지금 8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지나고 있죠. 두 달 만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잘 지내셨나요? 정신없이 보냈죠. 네, 참여공주 더 시꺼매졌네. 춘천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끝내셨나요? 끝나긴 잘 끝났어요. 진행도 잘했나요? 춘천 네. 아트 페스티벌인가요? 네네. 춘천 아트 페스티벌. 올해는 몸짓극장, 인형극장, 춘천문화예술회관, 담작은 도서관. 담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죠. 어떤 그랬습니다. 공연을 해요? 그러면 연극? 담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혹은 어린이극. 사람 많나요? 실내 공연은 사람이 많고 실외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실외에서 공연 너무 더웠어. 풍주쌤은 여름휴가 짧게 갔다 오고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펫서울 2019 펫은 애완동물을 위한 박람회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수비학투유팀이 반려견 타로상담을 하거든요. 수비학투유는? 수비학투유는 한민경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 중 반려견, 반려묘, 반려인들을 위한 타로 상담을 3일간 했는데 저는 직장 다니는 게 있으니까 일요일만 참석을 했죠. 하루 참석했는데도 마음의 그 긴장감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혼자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혼자만? 네. 어떤 상담을 해줘요? 반려인들이 나의 고양이나 나의 강아지나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로로 물어봐요. 결국엔 사람을 위한 상담인데 동물 행동학을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같이 상담을 하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저는 홍보하는 손부채하고 전단지하고 나눠줘서 일명 홍보 담당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 공연이나 축제하면 아, 그쵸? 네, 하시죠. 엄청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동물을 많이 안 키우고 좋아한다고 표현도 잘 안 하거든. 동물이 있어도 사람한테도 안 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소통을 잘 못하나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나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현저히. 가서 봤는데 보통 고양이들은 환경에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이라 가지고 고양이는 일단 안 데리고 오는 거고 강아지든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같이 동반할 수 있는 행사였어요. 개팔자가 상팔자들만요. 펫서울 2019 그래서 저는 이제 조카가 동물을 너무 키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왜 동물을 데리고 와서 키우냐? 네가 동물이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 아, 그거는 동물 학대다. 달라. 근데 아프리카가 있나요? 동물원에 갈 수는 없잖아. 동물원도 학대인데 없어지고 있어. 어떻게? 그럼 내가 숲속에 가서 살아야 돼? 내가 저 나무 위에서 살아야 돼? 그럼 다잔이야? 다잔이 좋아, 제인이 좋아. 정글에 사는 두 친구 중에 제인이 좋아. 왜 다잔보다 제인이냐 내게 물으면 왠지 다잔보다 제인이 더 아름다워. 환경에 맞는 곳에 서로 살아야지. 자꾸 억지로 사람에 길들이면 안 된다. 그것도 학대고. 말 못하니까 너무 고문시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조카한테는 사랑한다 그런 표현은 자주 쓰세요? 사랑한다. 아, 써죠. 얼버무리는 게 이상한데? 안 써요. 아, 약간 공감 능력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 케어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카를 대하는 마음이나 반려동물이나 이렇게 다 같지 않을까 싶어요. 공감 표현의 능력은 없는데 공감은 늘 뭐죠? 그쵸? 멀리 이렇게 바라만 봐서도 공감은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인류에는 있지만 인간에는 없다고. 9번들이 그렇대요. 아, 9번들이? 네, 인류에는 9번들이. 있는데 인간에는 없대요. 나는 왜 그래? 다들 바쁘게 잘 지내셨고요. 저는 거의 온몸이 다 아팠는데 얼굴도 좋아졌잖아요.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은 거는 어제 밤을 샜기 때문이고 박화영이라는 청소년 영화를 봤지. 네. 너무 우울하고 암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게 정말 현실인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정말 현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살까? 영화가 끝났는데 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주전장 보셨어요? 일본계 미국인이 위안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김복동을 볼까 주전장을 볼까 하다가 시간 때문에 주전장을 봤는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주전장이 뜻이 뭐예요? 그걸 모르겠네. 주전장 정확하게 이게 팍 뜻이 팍 안 오는 거야. 그렇다. 그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토론 공방? 뭐 이런 얘기인가? 영화 김복동 할머니 얘기는 미디어 몽고가 할머니 옆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것들을 갖다가 다른 분이 영화 감독이 그걸 합쳐서 영화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일본 최대 국제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주최 측이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자체 기획전을 중단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해외 예술인과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스스로 소녀상에 대는 퍼포먼스로 항의 뜻을 밝혔었죠. 평화의 소녀상처럼 의자 앉은 자세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을 했었어요. 아유, 일본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죠. 할 말이 많은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현장 구조 세력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현장 구조 세력 책임자 명단. 목포 해경 123정 명단. 김경일 123정 정장. 김종인 123정 부정장. 최완식 123정 기관장. 이들은 세월호와 교신이 없었고 10회 이상 대공방송 중 퇴선 명령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2014년 4월 28일 123정 김경일 경장은 퇴선 지시를 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이 첫 구조한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 그런 이유로 책임자 처벌 현장 구조 세력 면단에서 발표를 했고 또 헬기가 있어요. 네. 양희철 B-512 헬기 기장. 권재전 B-512 헬기 기장, 고영주 B-513 헬기 기장, 강두성 해경 초계기 CN-235 기장, 이교민 해경 초계기 CN-235 부기장. 이분들은 참사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항공기와 헬기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고요. 세월호에 많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라고 KBS 인터뷰를 오전 10시 38분에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구조 책임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포 해경 123정에서는 네. 정장, 부정장, 기관장이 책임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 헬기와 해경 초계기에서는 B-511, B-512 512, B53 헬기 기장들하고 네. 해경 초계기 CN235 기장하고 네. 부기장이 네. 현장 구조 세력 책임자 명단에 들어있는 네. 거죠. 세월호에 47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생존자가 몇 명인 거예요? 172명. 그중에서 생존 학생이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내 친구들은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부족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 중에 말한 친구가 있었고 11차 박근혜 탄핵 촛불에서 생존 학생이 발언하기를 저희는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현장 구조 세력 명단이 지금 발표된 거였고요. 그 전에 언론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나왔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자, 1, 2, 3차로 나눠졌어요. 1차 명단에서는 이정현, 이정현 다들 아시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아, 장지진다고 하세요. 아, 네. 그래 맞아요. 장지진다고. 이 사람 단식도 했어, 단식. 이정현 지금 현재 전남 순천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아, 진짜? 아, 이런. 순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고요. 홍보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안광환. 안광환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사장. 아, 그렇죠. 그다음에 KBS 사장이었던 길환영. 네. 이렇게 세 명이 1차 명단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정현, MBC 사장 안광환, 길환영, KBS 사장. 지금 기화량 씨는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 공동위원장. 아, 진짜? 아이고, 이런 네. 사람들인데. 이건 다 아는 얘기 인데 이정현이 네. KBS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뉴스 편집해서 빼달라고 다시 녹음해서 만들라고 지금 이 시점에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것이 맞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으니 도대체 박근혜한테는 어떻게 선거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으니 언론 책임자 2회 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 YTN, TV조선, Channel A, MBN, MBN 이명박 정권 때 일명 종편 이라고 나왔던 방송들하고 YTN도 사장 낙하산으로 예, 원래 조중동은 유명하고 아 조중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건 네. 요즘 아베 규탄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참석했었는데 집회를 하고 나서 조선일보 폐가나라고 우리 도보 행진을 조선일보까지 하거든요. 근데 도보 행진 할 때는 항상 불이 꺼져 있어. 조선일보 폐가는 해야 돼. 기사 일본어판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쵸? 댓글도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나 제목 같은 것도 아주 왜곡을 해서 일본판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조선일보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 신문이라고 생각하잖아. 조선일보를 보면서 수출 규제하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할 거라고 왜냐하면 조선일보에서 하도 그렇게 떠드니까 그럴까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본 제품 안사 이렇게 불매 나오니까 불매운동으로 딱 나가니까 아무튼 그렇고 저 더 얘기할 게요. 네. 그 얘기 또 저 얘기할 게 많아. 아베에 네, 대한 네. 건 지금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에서는 이정현 홍보수석, 그다음에 안광한 MBC 사장, 길환영 KBS 사장,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언론 책임자에서는 조중동하고 YTN, TV조선, 채널 A, MBN 이렇게 종편이 있었고요. 종편이 다 들어갔네요. JTBC 빼고. 그러니까요. 제가 네. 아까 언론 책임자는 세 번에 나눠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정현이 얘기했다. 김시곤 KBS 보도국장, 세월호 참사 당시의 보도국장이었던 사람, MBC 보도국장 김장겸, MBC 전국부장 박상후. 이렇게 앞에 3명, 뒤에 3명, 6명, 그다음에 조중동까지. MBC가 더 날렸나 보네요. MBC는 두 사람씩이나. MBC 보도국장 김장겸도 유명했죠. 완전 깡패네. 유종맞아 망언도 했었고. 네. 김민식 PD님이 김장겸은 물려나라. 아, 맞아, 맞아. 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박상우 전국부장은 KBS 간부들이 분향소 조문하러 갈 때 뭐하러 거길 조문하러 가냐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 그런 놈들은 이런 식으로 망언을 했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네, 네. 언론 책임자였고요. 매주 토요일 5시나 6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문화제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4.16 연대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참석해주시고요. 엊그저께 네. 8월 14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관련 재판이 아, 열렸었어요. 보고시간. 예.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수 무죄, 김관진 무죄,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있어요. 참사 유가족분들의 입장은 예. 아직도 사법농단 세력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에게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노란색 조끼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귀가 이제 위협적이라 입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위협적이라고? 그게 뭐가 위협적이야? 글귀가 위협적 입장 자체를 가로막아. 부모에게 포기할 수 없다는 글귀가 있는 조끼를 입고 재판 방청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조끼가 뭐라고?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에 대한 거는 박근혜 세월호 참사 7시간의 죄행을 감추기 위해서 국가 문서까지 조작하고 진실을 감췄던 그러니까, 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아직도 못 바뀐 거죠 지금 7시간.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은 못 보게 해놨으니까. 황교안도 잡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8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박근혜. 8시간 동안 잠적, 구조 보고 지휘가 없었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해경수사 외압과 방해, 은폐, 범죄은닉교사, 직권남용, 박근혜 7시간 은폐. 그 다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행적 은폐, 세월호 인양 지연 은폐, 세월호 왜곡 여론 조작. 그 다음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최초 보고 지시 조작, 청와대 책임 은폐, 공문서 위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해경 압수수색 막음, 국가 책임 과실치사 막음, 진상규명 은폐. 청와대 신원불상 직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상황실에 있는 직원이었어요. 다른 거, 즉 구조하지 말고 영상을 보내라고 했죠. 박근혜 지시 허위 전파. 그 다음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구조 지휘 하지 않음, 해경 소속 해양수산부의 수장이었죠. 세월호 인양 지연, 특조위 방해. 그 다음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세월호 초기 거짓 보고했고요. 국정원 실소유주 은폐. 청해진 해운하고 내통. 김병철 기무사령부의 준장이네요. 세월호 불법 사찰 지휘 진상규명 은폐. 청해진 해운하고 내통. 소강원 기무사령부 소장이었네요. 세월호 불법 사찰 지휘 진상규명 은폐. 청해진 해운 내통. 아 여기 신원불상 직원 또 한 명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직원이었네요. 구조방해 골든타임 당시에 차관이 볼 영상을 요구했어요. 국정원의 신원불상 직원 대기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갖고 있네요. 구조의 골든타임 때 청해진 해운 직원과 내통한 직원이에요. 통화를 한 직원. 네. 네. 그 다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동요 말고 안정시키라고 했고요. 대기 지시를 명령했고 그리고 잠수사 투입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그림을 만들으라고 얘기했고요. 퇴선 지시했다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죠. 네.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이었어요. 동요 말고 안정시키라고 했고요. 대기 지시를 명령했고 잠수사 투입했다고 거짓말했네요. 그 다음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현장 지휘 책임자였고요. 퇴선과 탈출하라고 지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퇴선 명령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지시했죠. 해경 본청 상황실에 있던 직원인데 신원이 불쌍이네요. 최초의 휴대전화를 통화했네요. 누구랑? 아, 최초의 휴대전화 통화했다는 거는 학생이 전화했을 때 여기 배가 넘어가요 할 때 위도 얘기하라 그래서 그거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지. 속 터지네 속 터져.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했나 보네. 예. 또 여기 목포 해경 상황실에 신원불상의 직원이 있어요. 거짓 탈출 지시를 보고했고요. 상황 전파하지 않았어요. 총 18명의 아, 참. 60일 지정 생존자 보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드라마인데 지도자의 수많은 참모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잘 들을 줄 알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귀도 열려 있어야 자기한테 거기서 이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네. 제외시켰을 때 그날 문재인 대통령 담화 듣는데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옛날에는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 딴소리 하고 있었었잖아요. 박근혜 위안부 합의한 데 군노를 일으키고 역시 이래서 리더가 중요한 그럼요. 거구나. 이, 우리 마음을 바로 얘기해 주는 걸 보면서 지도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어저께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도 그 어제 이제, 예, 대통령 연설한 것도 네. 굉장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왜 한국말로만 있어? 막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요즘은 계속 일본판하고 영문판으로 계속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원래 보수들은 좀 일본에 대해서 좀 반감하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대한애국당과 함께 네. 태극기 집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떤 논리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 아닐까요? 조선. 일본 회의와 조선일보. 그거를 뭐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얘기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빠졌대. 먹으면 안 된대. 막 이랬더니 일본 거야? 버려! 막 이랬어.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에. 그래서 아니 산 거니까 먹어야죠. 그랬더니 에. 아니야 당장 버려! 일본 아베 욕을 막 하더니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문재인 때문에 너무 웃긴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저러는 거라고 해서 과자까지는 좋아. 이건 다 조중동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그 과자를 다 먹어버렸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문재인을 하야시켜야 할 50가지 뭐 이유가 있다고 동영상이 있다고 그래서 날 딱 보여주는 거야. 동영상이 안 열리는 거야. 동영상이 안 열려. 가짜 뉴스니까 누구 신고 때문에 그게 안 열리는 거지. 거봐 이런 거 가짜니까 이런 걸 내가 왜 믿어 이런 걸. 그 바로 그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넘어갔다가는 정말 1배 꼴 난다니까. 1배 이렇게 커진 거 봐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이패드 유튜브에 쭉 올라온 거야. 원래 이제 관련된 거 옆에 계속 뜨죠. 그래서 내가 계속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계속 눌렀잖아. 관심 없음 관심 없음 눌러서 없애버렸지. 아 심각하다 심각해. 기다리며 함께해요 가제울 라디오와 풍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우랑이 풍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아까 재판 얘기했는데 네.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특조위 방해 세력 누가 있었을까요? 안종범, 조윤선, 이병기, 윤학배, 김영석 이렇게 재판 결과 났죠? 네. 그래서 이 재판 결과가 6월 25일 지금은 8월 네. 16일이지만 6월 25일 날 특조위 방해 세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던 강제 해산시켰던 자들 1심 선고 1심 선고구나. 거기서 안종범 경제수석 무죄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병기 비서실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윤학배 해수부 차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됐대요. 그래서 이날도 유가족들이 많이 오열하셨죠. 6월 25일 날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은 왜 자꾸 이렇게 형벌이 과히 무죄가 많아지고 적게 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연이어서 해보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사법부는 그런 관심과 상관없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해야 돼. 저희가 지금 일어난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진행하실 분들은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화가 나죠. 8월 22일 목요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주최로 네. 세월호 특조위 선체조사위 관계자의 발제 및 사회적 참자 특조위 민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 연대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하여 1기 특조위 선체조사위 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황 진단 그리고 앞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는 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8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참석하실 수 있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토론의 제목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한 대토론. 계속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거나 뭐가 있어야. 내가 봤을 때는 사참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조사를 계속 의뢰를 하는 거지. 가족들이나 피해자분들께서 사참위에 이거 조사해달라고 올리는 거야. 그러면 사참위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그거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거야. 그걸 지금 진행 중인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걸 하면서 하나씩 더 끝내게 되는 저번에 4.16 재단에서 1주년으로 토론회가 있었어요. 종로에서 참석했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성수대교라든가 산풍 대구. 대구도 있고 인하대 춘천 산사태 인하대 춘천에서 산사태 났을 때 그때 그 부모님들 그분들만 원 없이 그 참사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기까지 그분들이 직접 만들었고 참사에 대해서 원 없이 조사 같은 건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외에는 백서들이 9.11이나 이런 백서 보면은 정말 네. 기록이 기록이 양이 백서 양이 장난 아닌데 우리나라는 참사에 대한 원인이나 분석이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피해자들을 생각한 것보다는 연피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 참사에 대해서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JTBC에서 이규현 님이 나와서 왜 이런 참사가 자꾸 일어나고 백서도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오지가 못하나. 백서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 참사 중에서는 인하대학교 춘천 산사태만 유일하게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유가족들이 다 한 거라는 거지. 그 아버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원한이 없도록 조사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초주사위 두 개 백서 나온 건 계속 그런 식으로 방해 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기록에 남는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주전장 보는데 미군에서도 일본 군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지. 위안소를 그래서 일본 군인이 개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안소는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 누가? 우익 단체 사설에서 했다.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지. 그리고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자꾸 부정하는 아베는 해도 너무한다. 그거 알아요? 일본은 투표용지를 집으로 배송을 해주고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서 투표를 하는 거래. 근데 그것도 주관식으로 쓰는 거래. 사람 이름을. 근데 연필로 쓴대. 주관식으로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지웠다가 하면은 또 불가라고. 볼펜으로 쓰면 안 되고. 유명한 사람만 계속 그러니까 세습, 뽑게 되는 거야. 세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베 보 지방에서만 8명이 나온 거야. 총리가. 이 총리 20%가 거기 나왔대요. 근데 8명이 총리인데 20%밖에 안 되나? 난 그거 되게 웃겼어요. 자기네들이 아시아에 있는 유럽계라고 했던 거. 영국인들이라 생각하나? 미쳤나 봐.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자기네들 보고 미개하다고 생각을 그게 이렇게 딱 박혀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을 때 백색국가는 적색국가가 아니라 우호국가라는 얘기인데 자기도 아시아에 있으면서 아시아에 한국밖에 없었던 거야. 그 백색국가가. 그래서 한국을 제외시킨 거지.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제외시킬 게 아니라 아시아 나라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라고. 참... 아, 갚았던데? 그만합시다. 풍주쌤의 감질 타로. 풍주쌤의 감질 타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퀸 오브 컵에 대해 알아볼게요. 타로 카드의 그림부터 봅시다. 자, 상상해보세요. 물가에 놓인 의자에 여왕이 옆으로 살짝 틀어 앉아 있어요. 금발의 여왕은 왕관을 쓰고 하얀색 드레스에 안에는 분홍색, 밖은 물결무늬 망토를 두르고 앉아있는데 무릎은 벌려있지만 발목은 교차되어 있어요. 이때 한쪽 발과 드레스가 물에 살짝 잠겨있어요. 여왕의 손에는 정교하게 조각이 된 컵이 올려져 있습니다. 컵은 뚜껑으로 덮여있는데 여왕은 이 컵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여왕이 앉은 왕좌를 보면 의자 아래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인어가 장식되어 있고 의자 위에는 조개가 장식이 되어 있으며 조개의 양쪽으로 인어가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왕은 빨간 방석을 깔고 앉아 있어요. 이미지가 그려지셨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퀸 오브 원즈는 다리를 쩍 벌리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컵의 여왕은 무릎을 벌렸으나 발목은 교차하고 있어서 욕망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죠. 속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제되기를 불안해하는 거죠. 그림상으로 보면 네 명의 여자 중에 가장 여성스러워 보여요. 여리여리해 보이다 못해 예민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쪽 발이 물에 잠겨 있어 사람들과의 교류가 밀접하면서 배려심도 짱이죠. 우리가 페이지와 나이트를 통해서 이 커브 요소가 NF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NF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상가적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도 높죠. 그런 퀸 오브 컵은 MBTI에 어디에 속하는지 볼게요. 퀸이니까 I와 J를 갖고 있어요. 컵이라서 N과 F를 갖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I, 인트로 버전, 내향적이고요. N, 인투이션, 직관적이고요. F, 필링, 감정적이며 J, 저징,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NFJ, 내향적 직관형이라고 하고 선의 옹호자라 하며 조용하고 신비로우며 샘솟는 영감으로 지칠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 합니다. 강한 직관력의 소유자로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말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들은 사랑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직관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진실한 대인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때때로 지시와 비판에 약하고 지나치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내면의 갈등이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에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INFJ를 동물에 비유할 때 팬더로 묘사를 해요. 귀여운 건 둘째치고 이 MBTI가 서양인들의 관점이라 그들은 팬더를 중국의 상징으로 보는데 중국을 생각할 때 속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팬더곰은 비밀스러움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INFJ에 속하는 유명인들 중에 간디가 있어요. 조용한 것 같아도 강함의 소유자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크죠. 정미이모와 제가 INFP, 페이지 오브 컵이거든요. 우리랑 다른 게 뒤에 P 대신 J예요. 저중이죠. P를 가진 페이지와 나이트는 성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좀 자유롭죠. 그런데 저중, J를 가진 사람들은 여왕과 왕으로 성 안에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 즉 그들만의 시스템 안에서 지키려는 힘, 방어하는 힘, 그리고 통제하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참 그리고 한 가지, 여왕이라고 해서 꼭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섬세하고 좀 더 포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늘 풍주쌤의 감질타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4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잭은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잭은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참이공주 아까 클라우드 마실 것 같은 표정이었어.